잘라줘야지. 좋아하는 그 사이 누가 뭐라 하나요. 보고플 때 못 보면 마음에 병이 닿지요. 보고픈 건 어떡해. 그래서 찾아왔지요. 외로운 건 어떡해. 당신이 달래줘야지. 보고픈 건 어떡해. 그래서 찾아왔지요. 외로운 건 어떡해. 당신이 달래줘야지. 좋아하는 그 사이 누가 뭐라 하나요. 보고플 때 못 보면 마음에 병에 닿지요. 보고픈 걸 어떻게. 그래서 찾아왔지요. 외로운 건 어떡해. 당신이 달래줘야지. 당신이 달래줘야지. 당신이 달래줘야지. 당신이 달래줘야지.